놓쳤어. 겉만 번지르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진실이란 허상. 밤이 오기까지 감춰놓은 얼굴 행여 들킬까봐 깊이 가둬놓지 알고 나면 보이는 건 허상. 내가 보는 것은 단지 허울일 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보상. 주위를 바둘러 봐봐 잔뜩 차려 입은 무슨 잔뜩 꾸며대는 얼굴 보여. 겉만 알고 속은 몰라 보이는 게 다가 아냐. 인간들은 병장의 다리 궁금한 비밀은 뭘까. 사실 인간들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.